50 languages. 96. 96. 96. أدوات الربط رقم 3. 접속사 3. 접속사 3. سأنهض حالما يرن المنبه. 저는 잠영종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요. 저는 잠영종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요. أشعر بالتعب حالما أبدأ بالدراسة. 저는 공부를 하자마자 피곤해져요. 저는 공부를 하자마자 피곤해져요. سأتوقف عن العمل حالما أبلغ الستين. 저는 예순 살이 되자마자 일을 그만둘 거예요. 저는 예순 살이 되자마자 일을 그만둘 거예요. متى ستتصل بالهاتف؟ 언제 전화할 거예요? 언제 전화할 거예요? حالما تسنح لي الفرصة. 시간이 나자마자요. 시간이 나자마자요. سيتصل بالهاتف حالما تسنح له الفرصة. 그는 시간이 나자마자 전화할 거예요. 그는 시간이 나자마자 전화할 거예요. إلى متى ستعمل؟ 얼마나 오래 일하실 거예요? 얼마나 오래 일하실 거예요? سأعمل ما دمت قادرا على ذلك. 저는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거예요. 저는 일할 수 있는 한 일할 거예요. سأعمل ما دمت بصحة جيدة.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거예요.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거예요. إنه مستلق على السرير بدل أن يعمل. 그는 일하는 대신에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는 일하는 대신에 침대에 누워 있어요. هي تقرأ الجريدة بدل أن تطبخ. 그녀는 요리하는 대신에 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녀는 요리하는 대신에 신문을 읽고 있어요. إنه يجلس في الحانة بدل أن يذهب إلى البيت. 그는 집에 가는 대신에 술집에 있어요. 그는 집에 가는 대신에 술집에 있어요. حسب علمي هو يسكن هنا.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여기 살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여기 살아요. حسب علمي زوجته مريضة. 제가 아는 바로는 그의 아내는 아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의 아내는 아파요. حسب علمي هو عاطل عن العم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실업자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실업자예요. لو لم أغرق في النوم لكنت في الموعد. 저는 늦잠을 잤어요. 안 그랬다면 제 시간에 왔을 거예요. 저는 늦잠을 잤어요. 안 그랬다면 제 시간에 왔을 거예요. لو لم تفوتني الحافلة لكنت في الموعد. 저는 버스를 놓쳤어요. 안 그랬다면 제 시간에 왔을 거예요. 저는 버스를 놓쳤어요. 안 그랬다면 제 시간에 왔을 거예요. لو لم أضل الطريق لكنت في الموعد. 저는 길을 잃었어요. 안 그랬다면 제 시간에 왔을 거예요. 저는 길을 잃었어요. 안 그랬다면 제 시간에 왔을 거예요.